시에 전에 말했던 그 울버니안이라고 했느냐? 이런 요리를 가르쳐준 사람이라니 만나보고 싶구나. 그러네. 루와 버니가 만났다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궁금하긴 하네. 루, 어서 자. 내일도 많이 바쁠 거야. 나도 빨리 자야겠다. 시엘, 어젯밤 정체를 알 수 없는 녀석들한테 습격당했다고 들었는데 멀쩡하네? 무슨 마족같이 생긴 녀석들이라고 그러던데 어떻게 된 거야? 아, 버니, 그게 설명하려면 좀 긴데. 응? 근데 머리에 그 파란 브릿지는 뭐야? 그리고 이마에 십자문신을 또 언제 한 거고? 잠시 못 본 사이에 뷰티 쪽 취미가 생긴 거야? 아니, 그런 게 아니고. 시엘, 이 시끄러운 털보는 뭐 하는 놈이냐? 아는 사이인 게냐? 뭐? 털보? 귀여운 꼬마 아가씨가 입이 너무 거친데. 덱, 못 써. 인간 주제에 짐을 어린애 취급하다니 건방지구나. 어허, 이 아가씨가 그래도. 버니, 이건 말이야. 뭐? 마계에서 온 진짜 힘을 봉인당한 마계 군주? 넌 마족과 계약을 해서 반마족이 된 거라고? 그렇게 공식 홈페이지 캐릭터 소개 문구 같은 말투로 들으니 내가 들어도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됐어. 그렇다. 시엘은 이제부터 내 노예이자 집사인 것이다. 하, 곤란한데. 꼬마 아가씨의 집사가 되다니. 이 녀석은 나름 내 호구이기도 한데 주인이 바뀌게 생겼군. 버니, 그건 또 무슨 소리야? 어이, 꼬마 아가씨, 나도 이 녀석을 주워다 기르고 가르친 지분이 좀 있어서 말이야. 이렇게 멀쩡하게 눈뜨고 뺏길 순 없지. 조건이 있다. 조건? 어떤 조건 말이냐? 내 제사상에 동물성 크림 케이크 좀 올려다 주게나. 딸기에 올라간 쇼트 케이크로 자주 생각이나 편히 잠들 수가 없어. 아, 둘 다 그만 못해?